만수대 온도계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7일 어병우 IG 조선중고급학교 교장과 박광혁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 성원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